난 너만 보면 yeah yeah yeah yeah yeah 거기만 빼면 no no no no no 자꾸 반대로 해 나도 헷갈리는데 Love is the way 나 자꾸만 이제 보내 yeah yeah yeah yeah yeah 진심이 아냐 no no no no no 고요한 맘을 네가 좀 좋아하고 있단 말야 yeah. 파도가 치니까 엄청 어지러워 솔직히 말하려 해도 엉켜버려 눈길에 피할 때면 한 걸음 다가와줘 Oh my heart says yes but my lips say no Oh your lips say no but my heart says yes 너만 보면 yeah yeah yeah yeah yeah 거기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내일 집에서 혼자 반성 다시 네 옆에서 모두 원점 시선이 닿을 때면 나 너무 뜨거워 맞아 아닌 척 굴지만 마치 팔이 쏘인 듯이 찌릿한 거야 나 열나는 줄 감긴 걸까 빨개진 얼굴과는 다른 말투